HBS 기자석.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토요일. 학내 시사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 본 방송국 기자와 함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HBS 기자석 시간입니다. 지난 2월 우리 학교에서는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형태를 대면 수업 원칙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과연 대면 수업 형태가 현재 적합하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거기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원활한 수업 보장 문제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BS 기자석,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학교의 대면 수업 강행에 따른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해당 문제와 경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 학교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각 단과대학에 결정된 수업 운영 방침을 안내했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운영 및 시험 방식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완전한 대면 수업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HBS 기자석, 오늘은 권하인 기자와 함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양대학교 대면 수업 강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권하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양대학교 캠퍼스에 2년 만에 학생들이 찾아 아주 활력이 도는 듯합니다. 저는 2일 학번이라 이제서야 진정한 대학생이 된 듯한데요. 이러한 대면 수업 형태, 무엇이 문제인 건가요? 많은 학생들이 간만에 학교를 찾아 2년 만에 일상이 되돌아온 듯합니다. 그러나 학교 밖은 여전히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날이 갈수록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고 수치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루에 2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가 나왔고 3월 8일 하루 동안에는 34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의 감염이 만연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굳이 대면 수업을 강행해야 하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고 비대면 수업을 지속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면 수업 조치 강행은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과도기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다소 파격적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다소 성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면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인가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학교는 2021학년도와는 달리 2022학년도 1학기 전체의 수업 방침을 기본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80명 이상의 강의나 휴강에 대한 보강 강의, 초청 강연 등은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강의가 대면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내 타 대학교의 경우 서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은 2주간 경과를 지켜본 후 수업 형태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고 고려대학교는 학과별로 비대면 강의 요일을 지정해놓고 등교 인원을 분산 중입니다. 네, 갑작스럽게 학교에 많은 인원이 등교하다 보니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걱정을 덜 수가 없네요. 특히 다른 학교와 비교해보니 우리 학교는 사실상 전면 대면 수업 형태라 봐도 무방한 상태인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수업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2월에 발표한 교무처 학사팀의 안내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해외 학생이나 코로나19 관련 등교 금지 상황에 해당하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됩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실시간으로 해당 수업에 참여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화상 강의 참여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단순히 서버상의 문제 외에도 수업 질과 관련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실시간 원격 형태로 강의를 듣고 있는 한 사회과학대 학우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대체 수업이 일단은 제공이 회계적으로 안 되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은 대체 수업으로 실시간 비대면 강의를 제공을 해주시는 반면에 어떤 교수님들은 아예 제공도 잘 안 해주시고 그냥 공결 처리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강의 듣는 친구들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뭐 강의록을 받든지 뭐 녹취록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연락조차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메일을 늦게 확인하신 교수님들이 또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게 출석이 되는 건지 뭐 실시간에 제공이 되는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날 수업 아침까지 꼬박 밤새고 있을 때도 많았거든요. 이제 토론형 혹은 발표형 수업인 경우에는 마이크에서 떨어진 질문자의 질문이 아예 들리지 않아서 그냥 질문 없는 대답만 듣고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네,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등록금을 내고 완전히 다른 수업을 듣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이 항상 현장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기 힘들 뿐 아니라 수업 자료 화면 공유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한 학생은 확진자들에게 따로 원격 강의를 할 줌 링크가 없다고 해당 수업 측에서 설명해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수업마다 2월에 발표된 수업 운영 및 학사 관리 안내 자료를 제시했지만 그저 문서상의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강의 촬영 장비도 여의치 않았고 많은 교수님들은 실시간 강의와 현장 강의를 함께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처는 전무한 상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현재 총학생회 측에서는 대체 수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대체 수업이 원활히 제공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조사해 이를 학교 본부에 강력히 전달하고자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 대한 총학 측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화요일까지 들어온 12건은 모두 학교 본부에 전달이 완료되었고 학교 본부로부터 그 해당 교감사한테까지 전달이 된 거는 이 중 6건은 전달이 완료됐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학교 본부 차원에서는 그쪽 교감사가 소속되어 있는 RC나 행정팀이나 혹은 이제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일단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전반적인 대면 수업 취지는 이해하나 아무래도 그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다면 권하인 기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비대면 수업을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제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어느 정도 대면 수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무서운 확산세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점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수업 질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학교 측은 하루빨리 원활한 수업 진행 제공을 위한 대안책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학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네, 권하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10% 이상이 감염 이력을 갖게 된 현 상황에서 학교는 대면 수업 강행이 적절한 것인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대면 수업을 계속하여 실시한다면 현재 격리자들이 겪고 있는 화상 수업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학교는 학우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우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수업 방침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HBS 기자석, 이 시간은 한양대학교 대면 수업에 따른 논란의 원인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김경주,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